따뜻한 손길 잊을 날은 없네. 지나간 옛날 어린 시절 어머니 품에 안겨 아련히 듣던 자장가 소리 지금도 들려오네. 손길 잊을 날은 없네. 지나간 옛날 어린 시절 어머니 품에 안겨 아련히 듣던 자장가 소리 지금도 들려오네.